서양 격언에 개인의 미래는 그 주변 사람과 그 사람이 지금 있는 책에 있다라고 하는 말이 있답니다. 적절한 시기에 좋은 친구를 만나고 또 좋은 사람을 만나고 또 좋은 스승을 옆에 둔 것은 참 복 있는 그러한 사람이다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을 키우는 것을 3대 비전 중에 하나로 삼고 있죠. 교회 일꾼을 세우고 다음 세대를 키우는 것을 우리가 추구하는 사역의 귀중한 방향이다. 그것을 핵심 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다음 세대를 세워갈 것인가 라고 할 때 우리 교회에 샬롬이라고 표현하는 그 평안, 이 샬롬 비전을 따라서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 다음 세대의 기본기를 충실히 세워가자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자신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행하였고 어떤 복을 주셨는가라는 점에서 기세당당하게 세워가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세상과의 관계에서는 글로컬 세품인으로 세워가자라는 그러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오늘은 다음 세대 시리즈 마지막으로 네트워킹으로 세워가자 이렇게 여러분에게 제안하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네트워킹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네트워킹과 관련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 바나바가 우리가 추구하는 네트워킹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어떤 사람을 가장 위대한 인물로 뽑으시겠습니까? 저의 경우는 사도 바울을 뽑습니다. 신약 성경 전체 27권 가운데 최소한 13권의 성경을 기록한 거의 절반에 가까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또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 때문에 제자들은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회심한 후에도 그 바울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사실 그야말로 사면초가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와 함께 열심으로 충성했던 이 정통 유대교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이들은 이 바울을 배신자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반대하는 예수라는 자를 믿고 따르기 때문에 그 바리새인들과 정통 유대교인들 입장에서는 이 바울은 그야말로 배신자였고 그래서 그들은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것처럼 그를 죽이려고까지 그런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사도 바울은 늘 살해 위협 가운데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반면에 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입장에서도 이 바울을 신뢰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혈안이 되었던가, 스데반이라고 하는 교회 지도자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이 바울인 것을 누구나 다 알았던 것이죠. 사실 바울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지만 오늘처럼 요즘 SNS가 있어서 바울을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한다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방편도 없었습니다. 그가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다는 그런 소문만 예루살렘에서 파다하게 퍼져 있었기 때문에 저자가 혹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예수님 믿는 척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다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 그런 입장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이쪽에서도 저쪽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애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을 데리고 사도들 앞으로 데리고 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7절에 보면은 이 바나바는 사도들 앞에서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를 변호해 줍니다. 다메섹에 가는 길에서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또 예수님은 바울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그 말씀하신 일에 대해서 소상하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 오히려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하였다라고 하는 이러한 일들까지도 사도들 앞에서 이 바나바가 소상히 이 바울을 변호해 줍니다. 이 바나바의 말을 듣고서야 그제서야 사도들도 이 바울을 받아주었던 것입니다. 바울 때문에 받아준 것이 아니라 바나바를 신뢰했기 때문에 받아준 것입니다. 바울 곁에 바나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의 입장에서는 크나큰 행운이었고 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중물이라는 거 아시죠? 저도 그 어렸을 때 그 시골 외가에 가면 그 우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우물이 있으면은 보통은 말라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마른 물을 퍼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바가지 한 바가지에다가 물을 떠가지고 거기에 그 펌프에다가 이렇게 그 설설 분 다음에 그 펌프를 눌렀다 뗐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그 깊이 있던 그 물이 솟아져 나오지 않습니니까? 그래서 그 펌프 주둥이로 많은 물들이 쏟아지는 그런. 그런데 그 물을, 그 많은 물을 퍼내기 위해서 처음에 그 한 바가지의 물, 그 물을 마중물이라 그럽니다. 그 마중물이 사실은 한 바가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한 바가지의 물이 그 아래 깊이 있던 그 많은 물들을 뿜어내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말하자면 바나바의 이 말 한마디는 바울에게 있어서 그 인생길을 열어주는 마중물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있었다고 말해도 틀리지 않다 볼 수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이 바나바의 네트워킹이 한 사람의 인생을 열어주었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이 바나바의 이 네트워킹 사역은요, 그저 바울 한 사람의 인생길만 열어준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1장을 보시면요, 그 다음 11장 22절에도 보시면 이제 예수님의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에 머무르지 않고 유대 땅, 그리고 사마리아 땅, 더 나아가서는 이제 이방 땅을 향해서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려진 겁니다. 마침내 하나님 나라가 이방 지역으로 확산되는 놀라운 선교의 그 첫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하는가? 그 이방 지역에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그래서 그 이방 지역의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들을 굳센 마음으로 주님께 의지하라고 이 바나바는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역으로 인해서 그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방 지역에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성경은 11장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11장 25절을 보시면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이 안디옥 교회가 많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을 때 바나바는 혼자서 그 사역을 감당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가?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을 찾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찾아가서 바울을 만나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 동역자로 바울을 청빙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1년 동안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합니다. 모임을 갖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때로부터 이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을 두고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너무나 익숙한 표현이지만 이 안디옥 교회에 이 바나바와 이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그 성도들을 두고 비로소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로마 제국 전역에 걸쳐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일이 펼쳐지게 된 것이죠. 그렇게 보면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사역의 일들을 감당했고, 또 이러한 기독교 선교의 주옥 같은 인물인 이 사도 바울은 사실상 그 옆에 바나바에 의해서 그 일을 시작할 수가 있었다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역시 하나님은 한 사람의 인생길을 열어 가시는 방법으로 네트워킹을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방 지역에 확산되어지는 그 놀라운 선교의 역사를 비로소 펼쳐나가는 그런 엄청난 일을 이 바나바 한 사람의 네트워킹을 통해서 이루어 가셨다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사역, 사람 사이에 말하자면 다리 놓기를 하는 겁니다. 네트워킹으로 사람을 세우는 사역, 아마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당시에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그 애매한 위치에 있던 이 바울을 소개했을 때 과연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을까 상상이나 했겠는가. 아니, 그가 다소에 있을 때 그 바울을 찾아가서 이제 우리 함께 이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자라고 권했을 때 그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방 지역으로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리라는 것을 상상이나 했겠는가? 아마 저는 바나바는 그 일을 뭐 추어도 상상도 못했으리라고 봅니다. 그저 자신의 삶의 위치에서 자기가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응답하고 반응했던 것이죠. 어떻게요?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그 사역을 통해서요. 다니엘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주께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은요, 진정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그것도 잠시 잠깐 빛났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빛나는 진정한 스타는요, 연예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바로 네트워킹으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그래서 사람을 세워주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에서 말씀하는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니요, 많은 사람이 아니더라도요, 단 한 사람이라도,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단 한 명의 아이라도, 단 한 명의 청소년이나 청년이라도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옳은 대로 돌아오도록 하게 한 사람은, 그 사람은 저는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는 정말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러한 귀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보다 더 귀한 사역이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워가기 위해서 네트워킹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바울 옆에 바나바가 있었던 것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해주는 사람, 우리의 어린 자녀들 또 청소년들 또 우리 청년들에게 네트워킹으로 연결시켜주는 사람, 그 사역을 우리가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 다음 사역의 큰 그림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이것을 구체화하려는 계획도 세우고 또 그것을 실천하는 전략도 만들고 그러한 일들은요, 우리가 그 마음을 갖고 뜻을 두어서 함께 힘을 모으면 얼마든지 창의적으로 이루어갈 수 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가령 제가 이민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이 네트워킹 사역의 일환으로 리더십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것은 그 지역에 이 YMCA라고 하는 기관이 있었는데 그 기관에서 청소년들을 모아서 그 토론토시의 시의원들이 한국분이 하나 있고 중국분이 하나 있는데 이 시의원들과 함께 만나고 그래서 그 시의원이 토론토시에서 어떤 시정활동을 하고 또 어떤 역할들을 감당하며 또 시의회는 어떻게 생겼고 또 어떤 모습인가라는 것을 함께 보고 대화하고 또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우리 청소년 아이들을 함께 그 YMCA에 데리고 가서 그런 활동에 참여하도록 연결시켜주는 일을 했던 것이죠. 또 제가 담임 목회를 할 때는요, 라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이건 간단한 겁니다. 이민교회 성도들은 사실 새로운 나라에서 정착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시느라고 사실 1세대들은 자녀들을 돌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1세들 그 자녀들은요 한국말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은 나름대로 그 사회에서 다양한 직업을 갖고 있고 또 나름대로 어떤 위치에 있었죠. 그러나 많은 경우 교회를 떠난 자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 1세대들과 연결시키고 또 그 자녀들이 교회와 연결시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그 자녀들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을 매달 한 명씩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그분이 어떤 직업을 갖고 있고 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들을 겪었고 또 그 일을 하면서 어떤 경험들을 했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들려주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은 우리 다음 세대와 만나고 그리고 다음 세대는 그분을 통해서 그 직업의 다양한 영역들을 간접적으로 배우게 되고 또 그 오신 분은 그 부모님들이 계신 교회에 방문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함께 한 번 더 교회와 연결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안수 집사님의 딸이 있는데 이분은 그 캐나다에 수상을 하셨던 분의 비서로 있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교회를 안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한번 참여하시고 우리 2세들하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다음 세대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분이 사회학을 전공하신 분인데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또 실제로 그분은 일본 남편과 결혼을 했는데 그 남편이 인테리어 회사에서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 하나가 마침 그것을 전공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하는 일에 대한 그런 관심들을 또 이야기하면서 알게 되고 또 그분이 그 오신 분의 남편 일본 분이 자기가 그 일들과 관련된 길을 연결시켜주고 사람을 소개하고 그래서 그 청년이 직업을 얻게 되고 또 거기서 나름대로 정착을 하며 또 그 일을 하게 되는 그런 결과들도 있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한 안수 집사님의 아들은요 고등학교 때 방황을 했습니다. 약을 하고요. 약은 해외에서는 마약을 말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도 많은 아이들이 합니다. 약을 하고요 방황을 하던 이 아이가 나름대로 철이 들고 정신이 들여서 어떻게 호텔에서 일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거기서 일하는 걸 열심히 하기 위해서 일도 하다가 그래서 또 전문학교에 가기도 하고 그래서 그 아이가 나중에는 그 우리 드라마에 나왔던 그 퀘벡의 멋있는 호텔 있죠. 그 페어몽이라고 하는 아마 호텔일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를 잘 안 보셔서 잘 모르시는가 본데 예, 그 호텔에 일을 하게 되고 그 같은 계열에 그리고 상해에 와서 거기서 제가 알기로는 그 전체 매니저의 두 번째인가 되는 그런 위치까지도 올라갔어요. 그 친구가 와가지고 자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얼마나 방황하고 또 어떻게 살았는가 그런 이야기를 아이들한테 들려주니까 아이들이 더 그게 살갑게 들리는 겁니다. 야 저렇게 살아도 또 나름대로 그 길을 개척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구나. 도전도 받고 또 힘도 위로도 얻는 것이죠. 또 한 번은 토론토 경찰들을 모시기도 했습니다. 토론토 경찰들이 이제 다양한 민족의 그 경찰관들을 모집하는데 한인들에게서도 경찰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연결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리크루트 팀이 이제 여러 지역에 다니면서 경찰관 모집을 하는데 그 해외에서는 경찰관이라는 직업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아주 좋거든요. 우리나라도 지금 공무원이 좋은 그 말하자면 안정된 직업군 아닙니까? 토론토에서 경찰관은요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등학생 하나도 자신도 경찰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뭐 공부하기도 하고 또 관심을 갖고 이런 역할들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은 하나의 사례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과 또 다양한 그러한 사역들을 우리가 계획하고 진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가령 우리 교회에서 겨자씨 사랑방을 오픈했죠. 그것을 오픈한 의도도 제 나름대로는 네트워킹 사역의 일환인 것입니다. 그것의 구체적인 실천이 바로 겨자씨 사랑방인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와 같다고 했습니다. 아주 작아서 정말 정말 미미한 그 씨가 생명력이 있어서 자라면 새들이 깃드는 큰 나무가 되어진다라고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겨자씨 사랑방을 오픈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겨자씨 운동을 펼쳐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겨자씨 사랑방을 통해서 하는 프로그램들을 통해 우리 교회와 우리 고향동을 섬기는 그러한 그 산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겨자씨 사랑방의 문화교실은 지금은 아주 작고 또 많은 프로그램들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의미 있는 네트워킹의 사역을 실천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 겨자씨 사랑방 문화교실을 통해서 우리 교인들에게는 힘과 교제와 또 위로와 또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그야말로 사랑방 역할이 되기를 기대하는 것이고요. 교회 밖으로는 우리 고향동과 또 지역사회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이나 또 노인분들에게 또 나름대로의 사랑방 역할을 했으면 하는 그런 소망이 담겨 있는 겁니다. 훈육교실을 연 것도 그런 것이죠. 은사개발을 통해서 아이들이 또 나름대로 자기의 은사들을 또 찾아가고 또 그래서 또 가르치는 사람은 하나님을 그것으로 섬길 수 있는 것이고 배우는 사람들은 그 배운 것을 통해서 가령 뭐 양로원이나 또 지역사회 어떤 봉사활동에 또 연주하면서 봉사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함께 또 지역사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봅니다. 우리가 이제 또 다음 주부터 실버대학도 다시 이제 2학기를 개강하지 않습니까? 실버대학을 연 의도도 그런 것이죠.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여러 어르신들, 그 어르신들에 대한 예우와 삶의 회복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또 지역사회 또 한두 분이라도 그 어르신들, 인근에 있는 분들에게 유익을 끼치고자 그런 실버대학을 시작한 거 아닙니까? 감사하게도 우리 또 지역 도서관과 연결이 되어서 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각종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삶의 질을 높이고 또 영적으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 전인적인 다양한 삶의 영역 속에서도 강건함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생각이나 또 그 마음에 있어서 그리고 육신적인 건강을 회복하고 도움을 주는데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교회 안팎으로 이런저런 유익을 끼치는 그러한 사랑방이 되기를 기대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네트워킹으로 사람을 세워가는 것은요, 넓게는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샬롬 비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인가? 네트워킹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할 뿐만 아니라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시켜줄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또 물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할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사람과 지역사회를 연결할 수도 있는 통로가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라다의 사명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샬롬을 확대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특별한 그러한 존재로서 사명을 주신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므로써 우리는 샬롬을 확대하고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내 생활하기도 바쁜데 남을 생각하는 것 그런 여유도 없지요. 어찌 보면 여유 있는 사람이나 할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세대는 그만큼 어두운 겁니다. 그리고 다른 대안을 찾지 않고 그냥저냥 가게 될지 모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아니라 저는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새벽 일찍 제가 우리 예배당에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새벽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는 걸 아십니까? 가장 어두운 그 새벽이 지나면 바로 여명이 터오릅니다. 지금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 청소년들, 청년들에게 어두움이 가득한 사회를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말해도 아마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한 사회의 삶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되지 무슨 그것을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샬롬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모습이 바로 이것이고 그랬을 때 저는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사역이 될 수 있다 믿습니다. 어두운 그때가 오히려 밝은 여명을 맞이하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여러분의 땀이나 여러분의 헌신이나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후원과 여러분의 사랑이 거기에 담겨져야 합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우리 다음 세대와 또 우리 고향동이나 이 지역사회에 또 다른 바울을 키우고 또 다른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리라 저는 기대합니다. 많은 사람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만 명, 천 명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그 삶이 빛나도록 도울 수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부르심 앞에 우리는 참으로 참된 기쁨과 보람을 맞이할 겁니다. 그리고 참으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귀중한 사역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는 그러한 사역, 이 네트워킹으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와 또 이 지역사회와 마을에서 사람을 세워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고향 제1교회가 이 의미 있는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놀라운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